위대한 용도자 김종일 동지의 서거 다섯 돌세 점에서 러시아 국가 간 영웅 도시 연맹의 주최로 우리나라 도서 사진 전시회 영화 감상회 회고 음악회 도서 기증식이 8일 모스크바시에서 진행됐습니다. 위대한 김종일 동지와 경의하는 김정은 동지의 형용활동 사진 문헌들이 행사장에 모셔져 있었습니다. 행사에는 러시아의 여러 단위 인사들이 참가했으며 이 나라 주재 우리나라 특명전권대사 대사관 성원들이 초대됐습니다. 참가자들은 우리나라 영화 위대한 용도자 김종일 동지께서 러시아 연방 부친 대통령과 상봉을 감상했습니다. 이어 진행된 회고 음악회에서 러시아 예술인들은 매혹과 흠모를 비롯한 우리나라 노래와 애국주의 주제의 러시아 노래들을 무대에 올렸습니다. 행사에서는 백두산 절세위인들의 불후의 고전적 노작들과 위대성 도서들, 우리 조국을 소개하는 도서들이 모스크바시 정부 민족회관 관장에게 전달됐습니다.